가지마 제발 날 떠나가지마 헤어져 달라고 다 끝내고 싶다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너 거짓말일까 꿈이 아닐까 머릿속이 새하얘져가 뭐 내가 그렇게 벌써 미워졌는지 한 걸음을 멈추지 않아 너 가지마 가지마 제발 날 떠나가지마 잊지 마 잊지 마 죽을 때까지 잊지 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나를 눈물이 흘러서 네 가슴이 슬퍼서 보기 싫은 표정이 생겨 어쩌면 네가 돌아볼까봐 애를 쓰고 억지로 웃어 그 잘못이라도 해본 적 있어야지 버림받을 이유도 몰라 너 가지마 가지마 제발 날 떠나가지마 꼭 가야만 한다면 하나만 약속해줘 너 잊지마 잊지마 죽을 때까지 잊지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나를 시간이 지나도 돌아와 돌아와 뒤돌아 내게 돌아와 꼭 떠나는 이 길을 그대로 기억해도 너 혹시나 혹시나 다시 날 사랑할까봐 이 자리에서